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성경보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사실을, 특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잘 귀담아 듣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걸 말씀할 때 항상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뭘 해서 누구인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게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는 앞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어떻다라는 것,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런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4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곧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공동체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요 완성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인데, 그 재림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네 번의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4장 1절부터는 부르심에,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아 행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네 번째가 그러므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오늘 네 번째 그러므로 행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네 번째가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행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인가? 오늘 그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15절부터 18절 사이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무엇 무엇은 하지 말고 오직 무엇 무엇은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15절부터 18절 사이에 무엇 무엇은 하지 말고 오직 무엇 무엇은 하라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5절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의 첫 번째는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17절에 있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이제 그 뭐뭐 하지 말고 오직 뭐뭐 하라라는 표현으로 말하면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펜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지금 그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주일날 그 풍성한 설매 첫걸음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 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걸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먼저 관찰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해보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이 본문 이 짧은 15절부터 18절에 이 3절, 4절 말씀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럼 어떻게 행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세 가지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자세히 주의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 표시하는데 어디에 표시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직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면 그 앞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 뒤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신자로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미 이 세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같은 본문으로 두 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했고 또 한 번은 같은 주일 예배 때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암송할 때까지.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하고 일찍 마치겠습니다. 좋죠? 자,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자, 그러면요. 벌써 이 세 가지를 말했지만 공통적으로 먼저 기억해야 하실 것은 오직이라는 말 앞에 나오는 무엇 무엇을 하지 말고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직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신자가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존재, 변화된 상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요 세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보고 갑시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습,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고요? 우리 정체성은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술 취한 모습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존재로 바뀌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오직이라는 말과 그 전에 그 뒤에 있는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확인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지혜 없는 자였고 어리석은 자였고 술 취한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로 바꾸셨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신자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이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지혜 있는 자인가?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인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인가? 그렇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교회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내가 뭘 해서, 내가 그런 수준이 돼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말씀했어요. 자,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성경의 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표현에서 우리를 향한 성경의 선언은 뭐예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는 지혜 있는 자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선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곧 성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신자인 나는 지혜로운 자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자인 그대는, 너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자인 그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멘이죠? 예,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바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가 정말 지혜로운 자 맞니?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가방끈이 길면 지혜로울까요? 석사학위 있고 박사학위 있으면 지혜로울까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이 공부하고 좋은 학위 갖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석사학위가 있고 박사학위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신자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다 하는데 내 안에서 내 자신이 너가 정말 그래? 이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게 또 실력이라는 게 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등수라는 게 매기면 매길수록 항상 뭔가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그러면 1등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항상 지혜롭지 못하다, 열등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선언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시도 성경이 선언하고 그 선언하는 바를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경에 대한 자세라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고린도전서로 앞으로 넘어가시면요. 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 264쪽 어간에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그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당시의 그리스 로마 문화, 이 당시의 헬라 문화로 그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는 철학이 있고 또 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아닌 겁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사실 27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도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기준을 가지면요. 누구나 다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고 더 확대하면 여러분을 포함할 수 있어요. 너희는 누구에게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문벌이 없고 학식이 없고 또 지혜로운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지혜가 되셨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지혜롭지 못한 자요. 능한 자가 아니요. 문벌 좋은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자질로 경력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방끈이나 학력, 학위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니까 그 안에 있는 나도 지혜로운 자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혜로운 자다. 아멘이죠? 예,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지혜로운 자다 라고 선언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혜 있는 자가 나는 돼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지혜 있는 자가 돼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어요? 지혜 있는 자로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그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자로 인정이 돼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가령 내가 한 회사의 CEO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요. 이미 내가 CEO가 그러니까 CEO는 뭡니까? 기업의 회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 회장이죠. 이 내가 CEO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것과 이미 내가 CEO가 되었으니 CEO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차이죠. 내가 회장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내가 CEO가 됐으니 CEO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CEO로 이미 회장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에 걸맞게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말은요.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요이 땅하고 달려가는데 한 사람은 저 뒤에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저 앞에서 이미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이미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신자는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았으니까 인정받은 자답게 행하라. 이런 뜻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세요. 그럼 도대체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은 자답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에서 말씀하시는가?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죠?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답게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자, 앞서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혜로운 자가 돼서 그렇게 행하면 돼요. 근데 그 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이 아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의미가 이런 뜻이 있답니다. 아낀다라는 말이요, 구출한다는 말이 있대요. 구출한다. 이 어디 갇혀있는 사람을 구출한다. 그래서 속량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노예가 팔렸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게 속량이잖아요. 이 속량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되사다라는 말이에요. 되사다. 이 구출한다, 속량한다,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했을 때 아낀다는 표현은 되사온다라는 뜻이에요. 되사온다. 자, 그러면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세월을 되산다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되산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지나간 시간을 돈으로 다시 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세월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그 토론토에 가면은 세월을 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길 가세요. 나이아가라. 거기 가면은 세월을 살 수 있대요. 제가 몇 번 갔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안 사져요. 세월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세월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세월을 되산다라고 하는데 아니 세월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세월을 사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낀다는 말은 되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는 이 그리스잖아요.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근데 이 헬라어 그리스에서는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대요. 아마 혹시 들어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시간이에요. 시, 분, 초. 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그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시간을 사라라고 한다면 이 크로노스를 되사라 이런 말인데 근데 실제로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단어는 아, 시간을 산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하나님도 1.2배 그 틀리지 않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되살아, 시간을 되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시간이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특정 시간, 특정 시간, 특정 시기, 쉽게 이해하면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카이로스를 되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달리 표현하면 기회를 되살아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되살아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카이로스라는 말, 이 말을 성경에서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말씀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하면서 전도서 3장에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이 바로 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특정 시간과 특별한 기회 이런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때가 언제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그렇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라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그때, 그 특정 시간, 특정 기회,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되살아,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기회를 되살아라는 거예요. 기회를 되살아. 그 어떤 기회를 되살아라는 겁니까? 그 뒤에 표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때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왜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말씀할까요? 악한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악한 때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랄 때, 말할 때 악한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은 세상에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더욱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기회를 되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때, 곧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그 기회를 되살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삶, 그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그 뜻을 행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단순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셈이다. 여러분, 소일한다는 말 쓰죠. 소일한다. 소일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소일거리, 소일한다 그러잖아요. 이 소일이라는 게 한자어잖아요. 어떤 한자어죠? 소멸할 때 소자에 날일자잖아요. 그 말 그대로 뭡니까? 세월을 소멸하는, 세월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월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예요? 기회를 되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무관심하게 소일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세월을 죽이는 거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산 세월을 회개할 때가, 계산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그 계산할 때가 왔을 때 소일한 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대산, 그 기회를 대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한 그 시간, 그 기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세월을 되사는 것이 참되게 세월을 사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혜 있는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아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선을 행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되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덧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기회를 되사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